어떠적은 느낌인가 하지 못할래 Yes Girl you have your chance I can be your genie How about I love you 뭐든 다 줄게 Like a lost man 되게 재미없잖아